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볼스과 공화국 국경절의 즈음에서 위떨두 와시츄콥스키 외무상에게 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